하필 지금 하필 이때 나를 도와주소서 신이여. 뭐가 나를 밀쳐대나 신이 나를 외면의 종이라. 하필 지금 하필 이때 어쩌라고 이 무슨 행태인가. 이제부터 당신